김형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성 부상이 미국의 제재 책동으로 인해 조선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보건협조 물자 납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12일 유엔 아동기금 집행국장과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반대 세계기금 집행국장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해당 기구들이 2010년부터 조선에서의 결핵 말라리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 평가하고 미국이 유엔 제재 결의들을 빗대고 다른 나라들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일부 나라들과 회사들이 협조 물자 반출 승인과 수송을 꼬려하고 있는 실태와 그 후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말라리아 협조 계획에 따라 유엔 아동기금은 지난해 11월 프랑스와 인디아의 제약회사들을 통해 총 24.4톤의 모기 살충제를 주문 생산했지만 8달이 지나도록 수송회사들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납입하지 못하고 있다. 결핵 진단용 이동식 렌트겐 설비들과 시약들도 지난해 12월 수송 도중 중국 대련항에서 이중용도 물자라는 이유로 반년이나 옥류됐다가 올해 5월 중순에야 겨우 납입되었다. 결과 우리나라에서 2018년까지 말라리아 역학 상황을 근절하기 위한 마감 단계 사업이 지장을 받게 되었으며 엄중하게는 결핵 환자 치료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조성되고 있다. 그는 끝으로 유엔의 인도주의 협조 활동까지 종체 롱락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이 인간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종상적인 보건협조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는 데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유엔기구들의 물자 수송은 유엔이 응당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할 문제인 것만큼 해당 국제기구들이 적절하고도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